보다 또 보고 다시 돌아보면서 아쉬운 발걸음을 대는 어떤 사람아 전인가요 미련인가요 아니면 사랑인가요 잊어야 할 추억으로 내 가슴에 남아있는 추억 속에 그리운 여자 한없이 망설이다 돌아서서 눈물 속에 젖는 나를 남기고 떠나간 사람 슬픈 세월 어디쯤인가 지금은 멀어졌어도 가슴 속에 남아있는 추억들이 너무 많아 잊기에는 가슴이 아픈 추억 속에 그리운 여자